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64돌세의 저음에서 김영남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26일 전승혁명사적지를 참관했습니다. 참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승혁명사적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전쟁 승리해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전후복구 건설에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 있습니다.